HUBS. Olympus. 올림푸스 오늘도 올림푸스 신전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신들의 궁전 올림푸스입니다. 맑은 하늘,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람, 그리고 신나는 축제 분위기. 이야, 혹시 이곳이 신들이 사는 올림푸스가 아닌가요? 아이, 여긴 행당산인데 무슨 소리냐고요?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죠. 벌써 축제 이튿날인데요. 어젠 잘 즐기셨나요? 어떤 걸 하면서 보내셨을까요? 전날이죠. 오전엔 한마당에 펼쳐진 부스들을 구경하고 잠깐 수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 올림픽 체육관에서 펼쳐진 농구계의 사자더비, 한양대와 경희대의 농구 경기도 봤고요. 그 다음 잠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주점에 가서 응원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선 대망의 신나는 한양가요제와 축하 무대까지 야무지게 즐겼죠. 헷, 저 진짜 알차게 즐기지 않았나요? 남은 이틀 동안 여러분도 잊을 수 없는 추억 만땅 남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신화를 이야기해 볼까요? 유피의 바다. 오늘은 어떤 신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제가 고심해서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로 골라왔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켄타우로스. 이 캐릭터는 아주 특별한데요. 그 이유는 켄타우로스의 사진을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로 이 사진이 켄타우로스의 모습입니다. 사진의 윗부분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어우, 훤칠하고 마초적인 남성인데요. 그런데 시선을 내리니 엥? 웬 말의 다리가 붙어있네요? 그렇습니다. 켄타우로스는 상반신은 인간, 가슴 아래부터는 말인 반인반마의 종족입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이런 모습을 하게 된 걸까요? 켄타우로스족은 테살리아의 왕 익시온이 구르메 임페 네펠레와 낳은 자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이루어서 탄생한 자식은 아닌데요. 신들의 만찬에 소대받은 익시온이 제우스의 아내 헤라에게 불경한 욕망을 품자 크게 분노한 제우스가 구름으로 헤라의 모습을 만들어 익시온을 속였습니다. 익시온은 그것도 모르고 헤라의 모습을 한 구름과 정을 통했는데 이 결합에서 반인반마의 켄타우로스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켄타우로스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은 셈이네요. 이홍기의 마리아. 난 놀래운 사랑에 놀라서 가슴 시린 기억만 남게 했나봐.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부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입을 막아도 너만 부른단 말이야. 사랑에 아파서 이기적인 사랑만 내게 줬나봐. 사랑했다는 한마디 못하고 그저 바람만 봤던 게 후회가 돼. 미안하단 말, 사랑한단 말 들을 수가 없는데 이제 와서야 내게 소리치잖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부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너만 부르는단 말이야. 반은 인간의 형상, 반은 동물의 형상을 한 종족인 켄타우로스들은 겉모습만큼이나 성격도 평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매우 난폭하고 인간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동물적인 본능과 야만적인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 자주 말썽을 부리기도 했죠. 하지만 켄타우로스 중에서 현자라고 불리던 케이론만큼은 달랐습니다. 케이론은 선량하고 지혜롭고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네요. 그는 이성과 예술의 신, 아폴론에게 의술과 궁술을 전수받기도 했죠. 케이론은 이후에 아폴론의 아들인 아스클레피오스부터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 악타이온 등 명장이라고 불리는 영웅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현자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케이론은 그의 제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답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그의 숱한 제자들 중 누가 그를 위험에 빠뜨렸는지 추측해 보실래요? 힌트 드릴게요. 케이론의 죽음은 힘의 신이 저지른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더 1975의 Sincerity is Scary. okay, I suppose. Culture is to blame. You try and mask your pain in the most postmodern way. You like substance when you say something like, oh, what a shame. It's just a self-referential way. It stops you having to be human. I'm assuming you'll balloon when you remove the dirty spoon and start consuming like a human. That's what I am assuming. I'm sure that you're not just another girl. I'm sure that you're gonna say that I'm sick since I feel like you're running out of all the things light you for. Why can't we be friends? When we are lost, we always end. We're just hating each other instead of calling me out. You've been pulling me in. I just got one more thing to say. And why would you believe you could control all your perceived when like your best, your intermediate, be trust in your own feelings? Conceiving, so many that you're deceiving. Oh, don't have a child, don't cramp your style. I leave it. Why can't we be friends? When we are lovers, we see always ends. We're just hating each other instead of calling me out. Should be pulling me in. I just got one more thing to say. 여러분, K론을 위험에 처하게 한 장본인이 누굴지 고민해 보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의 제자였던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는 그에게 부과된 과업을 해결하러 가는 길에 켄타우로스 친구인 폴루스의 집에 잠깐 방문했습니다. 길을 나선 지 오래된 터라 지쳐서 목이 말랐던 헤라클레스는 폴루스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마침 헤라클레스의 눈에 고급스러운 포도주가 보이죠. 저것을 달라고 말하는데 폴루스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포도주는 디오니소스가 켄타우로스족을 위해 준 것으로 때가 될 때까지 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물쭈물거리는 폴루스에게 헤라클레스는 손님 대접이 이게 뭐냐? 라며 힐책했고 폴루스는 하는 수 없이 포도주의 뚜껑을 열고 맙니다. 통이 열리는 순간 포도주의 강한 향기가 사방으로 촥 퍼졌고 그 냄새를 맡은 켄타우로스들이 몰려들면서 그 광경을 모두 봐버렸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괴팍한 켄타우로스들. 디오니소스가 자신들에게 선사한 포도주가 열린 것을 보고는 격분하죠. 그의 헤라클레스는 맹독을 바른 화살을 쏘며 대응합니다. 현장에서 덤비던 켄타우로스들을 쏘아대다가 그만 공격에 가담하지 않은 그의 스승 케이론을 쏘고 마는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케이론은 불사의 몸이었기에 숨을 거두지도 못한 채 고통을 느껴야 했다는 겁니다. 계속될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케이론은 제우스에게 죽음을 허락해 주기를 부탁했고 그렇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There's a calm surrender to the rush of day when the heat of a rolling wave can be turned away. An enchanted moment and it sees me through. It's enough for this restless warrior just to be with you. And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It's love for this wild. score moves us all in turn. There's a rhyme and reason to the wild outdoors. When the heart of the star-crossed Voyager beats in time with yours. 알잼미신,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미디어 속 신화. 반인반마의 켄타우로스족. 설명만 들어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잘 안 되신다고요? 그럴 줄 알고 켄타우로스가 등장하는 영화를 찾아왔답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나니아 연대기에 켄타우로스들이 대거 등장해요. 신화 속의 켄타우로스를 그린 영화는 여러 번 봤지만 영화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니 두 배로 흥미롭더라고요. 켄타우로스에 대한 재밌는 토픽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신화 마니아들 사이에선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다리가 4개 달린 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켄타우로스. 이들은 바지를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죠. 어떤 사람은 말의 네 다리 부분만 덮는 모양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말의 뒷다리 두 개만 덮는 모양이어야 한다. 또 한편에서는 배꼽의 밑부터 앞다리 두 개만 덮는 모양이어야 하지 보기에 좋지 않겠냐고 주장합니다. 아니면 아예 보수적으로 켄타우로스의 배꼽 밑부터 앞다리, 뒷다리를 모두 덮는 바지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 잠시만. 여러분들의 생각 듣기 전에 그 라치오스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뉴진스의 하이보이어. I just wanna hear you by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body.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With your mind, I can make your life, boy. Dance in the night till the moon gone in the blue. Hi, boy, don't I want it? Hi, boy, make it drop it. And we can go high to the fucking moon. Take it to the sky. You know you're a happy boy. You got my eye. Fucking moon. Take it to the sky. You know you're a happy boy. Every time I 들려고 잠이 들려 해도 It's a night of those little stage oh. 알려줄 거야 내가 heaven no more. 아바야도 내일이 서 있다고. Yeah, 누가 내게 뭐라고 난 비관은 달라. Maybe you could be the one. Let me the bomb bomb. I'm not looking for the sun. Maybe I could be the one. Oh, baby, you mean nothing, not lately. No, seen a man, maybe, yeah. Tear me up so I'll 어쩌지. I just want you by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t you by.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Make your mind high, can we collide, boy? 지온의 잘못과 제우스의 분노로 태어나게 된 반인반마의 종족 켄타우로스. 난폭하고 인간에게 적대적이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비호감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관점을 살짝 바꿔볼까요? 켄타우로스 신화를 배경으로 한 별자리인 센타우루스 별자리는 천문학 팬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많고 과학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아주 높은 별자리라고 해요. 특히 센터인 센타우루스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인 알파 센타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알파 센타우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소설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영화 아바타 속 배경이 되는 위성 판도라의 참고 모델이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네요. 신화 속 캐릭터는 비호감이지만 거기서 유래된 별자리는 아주 사랑받는 아이러니군요. 네, 오늘은 이렇게 켄타우로스와 관련된 신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우리 라디오가 여러분의 하루에 미소 한 조각을 띄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축제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신화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PD 하지민, 기술의 윤리경,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박일인이었습니다. UBS